이별은 헤어지고 끝난 길. 내게 멈춰있던 남은 길. 우리 생각했던 그 끝이 그 목적지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. 수많은 그 약속들도 이제는 bye bye 그대로 남아서 난 버겁기만 해. 날 더디까게 해. Oh yeah. 긴 하루만큼 더 널 거리는 멀었죠. One, two, three. 기억 속에 짙어 너의 기호를 지우며 한없이 가득 거짓말로 채워졌던 그 길을 정리하고 yeah. Yeah. Hey. 사랑을 숨길 수가 없듯이 이별도 숨길 수가 없잖아. 사랑을 시작한 그 순간이 다르듯 이별도 그런가 봐. 이 사랑에게 끝엔 oh yeah. 이별의 길이 펼쳐져 너는 저 보이지도 않는 yeah. 끝을 계속 난 걸어가 우리가 멀어져가. 귀를 간지럽힌 사랑아 이젠 바이바이 봄에 따뜻했던 시간아 이젠 바이바이 매일은 우리가 그리워 뒤돌아봐도 그 길은 변하지 않아. One,